50 languages. 47. 47. التحضير للسفر. 여행 준비. 여행 준비. عليك أن تحزمي حقيبتنا. 당신이 우리 여행 가방을 싸야 해요. 당신이 우리 여행 가방을 싸야 해요. إياك أن تنسي شيئاً. 아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إنك تحتاجين إلى حقيبة كبيرة. 당신은 큰 여행 가방이 필요해요. 당신은 큰 여행 가방이 필요해요. لا تنسي جواز السفر. 여권을 잊지 마세요. 여권을 잊지 마세요. لا تنسي تذكرة الطائرة. 비행기 표를 잊지 마세요. 비행기 표를 잊지 마세요. لا تنسي الشيكات السياحية. 여행자 수표를 잊지 마세요. 여행자 수표를 잊지 마세요. خذ المرهم الواقي من الشمس. 선텐 로션을 가져가세요. 선텐 로션을 가져가세요. خذي معك النظارات الشمسية. 선글라스를 가져가세요. 선글라스를 가져가세요. خذي قبعة تحميك من الشمس. 햇빛 차단용 모자를 가져가세요. 햇빛 차단용 모자를 가져가세요. هل تريد خريطة للطريق؟ 지도를 가져가고 싶어요? 지도를 가져가고 싶어요? هل تريد دليلا سياحيا؟ 여행 책자를 가져가고 싶어요? 여행 책자를 가져가고 싶어요? هل ستأخذ معك مظلة ضد المطر؟ 우산을 가져가고 싶어요? 우산을 가져가고 싶어요? لا تنسى السراويل والقمصان والكنزات. 바지와 셔츠와 양말을 꼭 가져가세요. 바지와 셔츠와 양말을 꼭 가져가세요. لا تنسى رباط العنق والحزام والستر. 넥타이와 벨트와 자켓을 꼭 가져가세요. 넥타이와 벨트와 자켓을 꼭 가져가세요. لا تنسى ملابس وقمصان النوم والقمصان الداخلية. 잠옷과 나이트 가운과 티셔츠를 꼭 가져가세요. 잠옷과 나이트 가운과 티셔츠를 꼭 가져가세요. أنت بحاجة إلى أحذية وصندل وجزمة. 당신은 신발과 샌들과 부츠가 필요해요. 당신은 신발과 샌들과 부츠가 필요해요. أنت بحاجة إلى محارم وصابون ومقص للأظافر. 당신은 손수건과 비누와 손톱깎이가 필요해요. 당신은 손수건과 비누와 손톱깎이가 필요해요. أنت بحاجة إلى مشط وفرشاة ومعجون أسنان. 당신은 빗과 칫솔과 치약이 필요해요. 당신은 빗과 칫솔과 치약이 필요해요.